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 족보에서 죽었더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포로다, 매여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주에 대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향수하였다, 누렸다, 죽었다는 말을 그에게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속,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양식은 가인의 계보, 사장에서 보았던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그저 문명을 일구어내고 뭔가를 인간의 성취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죠.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에녹의 생애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짧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 그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365세를 누렸다고 나오죠. 어쩌면 성경은 태양력으로 한 해가 365일인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그러나 진짜 영생을 누렸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셋의 계보. 비록 죄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확산되고 있지만 셋의 계보에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백성들 가운데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둘째, 그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여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이 불경건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장에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비록 그들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을 다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에녹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속에서 저희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살아가는 삶,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저희가 누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